go. Luxury, blue pill, got you none and got now. Yeah. Tell me, do I get blacks or do I get girls? I just want to know. 이상같이 꺼내진 승리, 주면 뒤에 감춰진 비밀. 마리오네스 사각관에서 춤을 추던 나였어. Don't wanna say, 이제 기다린 진실이 나를 불러. 멀리서 나를 불러. Just stop, don't tell me what to do. 혼자 같은 저주 희정주 속에.